edição. Funky, 이 눈이 그 소리네요. 이제 funky, 바로 위로하고 이제 funky, 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funky, 내가 나왔어. 우리는 funky, 이 눈이 그 비벼가며 이제 funky, 머리를 아래 위로 이제 funky, 가장 없이 돌려대며 이제 funky, 내가 나왔어. 미스터 펑키와 다 함께 춤을 Everybody on the groove. Yo! Oh!